성도의 삶은 늘 시험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불시험이 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은 흠 없는 삶을 요구합니다. 대적들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삶을 요구합니다. 다윗은 늘 자기 틈을 엿보고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무고하게 지금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1절부터 4절에 있는 기도입니다. 마치 이거는 다니엘이 허점을 찾으려고 다니엘의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 앞에서 살아간 것과 동일한데 우리 삶이 그렇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삶이 내가 아무도 나를 보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내 주변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오해죠. 우리 삶이 다니엘 같고 우리 삶이 다윗 같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마귀는 우리 틈을 엿보려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을 때 정말 누군가 사람들 앞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정말 누군가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문제를 가늠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의 진실함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게 그의 1절부터 4절의 기도예요. 여호와의 정직함을 들으소서 내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제가 지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사람들은 내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누가 과연 하나님 난 진짜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 나는 뭐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난 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이 말씀대로 내가 주의 법도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언제나 주의 길을 따라서 나는 행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은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걸음이 5절에 내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거를 나의 걸음을 주의 길에 굳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언제나 주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의 길을 굳게 지키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가능한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가? 주님, 내 평생에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온전한 기도고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어찌 그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의 길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까지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7절에 주께 피하는 자, 시편 17편 7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것,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뭐죠? 헤세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어주신 그 언약에 기초해서 은혜와 자비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어떤 기도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것 아니라는 거죠. 원수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다윗이 보면 참 괴로웠겠죠. 10절에 보면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기름에 잠겼다는 말은 그야말로 기름기가 낄 만큼 잘 먹고 호의호식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합니다. 그들은 뭐 겁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켜 걸어갈 때 애워싸고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그는 고백합니다. 11절에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자기는 주의 길로 지금 걸어가는 것인데 주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고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모습이 다윗이 볼 때는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먹이를 덮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12절에 묘사되고 있죠. 다윗은 자기 힘으로 저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다윗처럼 13절에 그의 기도처럼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다면 왜 기도하겠어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들의 모습은 언제나 떵떵거리고 자식들까지도 잘 되는 것 같죠. 시편 73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그들이 누리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소망이 뭡니까? 다윗의 소망은 15절이에요. 지금 자기 삶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 하나도 없죠. 그리고 보이는 거라고는 14절에 있는 대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뭡니까? 다윗의 소망은 자기가 죽고 깰 때에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될 소망이 그에게 있었는데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아직도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깬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의로운 중에 깬다는 거죠. 죄악 중에 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피 묻은 손을 가지고 깨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중에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장래의 소망, 확신, 은혜.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성도가 누리는 소망이고 힘이다. 다윗의 주변에서는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으로 그 마음을 채우셨다는 것. 우리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일들이 왜 안 터지겠습니까? 그리고 복잡한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가지는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윗이 가졌던 이 소망입니다. 내가 죽어서 깬 후에 주의 형상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의 행보를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할 수 없도록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많이 있고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피할 수 없고 때로는 불시험도 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참으로 믿음을 지켜 다윗과 같이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의 상황과 저희의 문제들과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주여, 저희의 소망은 저희가 의로운 중에 깨어 주의 형상을 보고 만족하는 그 복된 소망 가운데 저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에게 이 소망을 다시 저희의 속에 불러일으켜 주시고 저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